잊지 말아야 했어. 우리의 사랑의 약속 그대는 지킬 수 있어. 남는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어. 내 지금 슬퍼하는 건 이별 때문이 아니야. 수많은 세월 속에서 내 모습 초라해질까. 나보다